지금 가겠지 오늘 밤도 길겠지 눈이 비타겠지 졸졸 따라올 테지 난 참 바쁜 girl I welcome you to my world To my world The faster, jump the faster. 눈을 감아봐, 높이 날아올라봐. 저 덥석, 그게 매력.